민족의 제한거리인 사드 배치를 처리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 호전광들이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에 끌어들인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를 추가로 반입해놓고도 숨겨온 사실이 폭로돼서 사회각계에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육도의 탄핵 후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미국과 작당하여 사드 발사대를 도적고양이처럼 추가 반입해놓고도 저들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삭제한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김관진 한민구를 비롯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한 자들은 역적들이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단죄하면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주장해 나서고 있다. 괴뢰 군부 패거리들이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겨버리는 것은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하는 남조선 민심의 분노와 주변 나라들의 반발을 피하고 미국 상전의 환심을 얻어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버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 행위며 용납할 수 없는 친미역적 행위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선인민들을 핵전쟁 제물로 섬겨바쳐서라도 상전의 사타구니부터 가련한 운명을 건져보려는 박근혜 잔당들의 추악한 정체와 흉심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은 사드 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라겠는데 오히려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종북 좌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안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논점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사드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고하되면서 매국 행위를 적극 비호두둔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괴뢰군부 패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나 박근혜의 특집기를 얻어먹던 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민족 반역의 무리, 친미역적 배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외세의 명주를 걸고 동족 대결에 광분하는 박근혜 잔당들을 깨끗이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드 배치로 초래될 핵전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미국이 저들의 불법 비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사드를 당장 제 땅으로 끌어내갈 대신 오히려 미국과 거리를 두자는 것인가고 울러매면서 남조선 당국의 사드 배치를 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성 미사일 방위국장을 급파하여 남조선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사드가 그 무슨 선사품이나 되는 듯이 남조선에 배치하는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따위의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치를 속히 강행하여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패권 전략 실현을 다그치고 괴뢰들을 저들의 미사일 방위 체계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정체와 검은 속심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느니 니해해달라느니 하며 상전의 눈치를 보며 구차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어정쩡한 태도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사드의 남조선 배치는 남력당을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내맡김으로써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려고 친미보수 패당이 감행한 천추의 용납 못할 역적 행위이며 그 전 과정이 불법과 기만, 독단과 전횡으로 강행된 박근혜 정권의 악패 중의 악패이다. 그런데도 남조선 당국이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이 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경우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사드 배치를 전면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서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드 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이미 끌어들인 우한단지들을 단호히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은 친미역적들을 내세워 끌어들인 전쟁 괴물 사드를 당장 제 땅으로 끌어내가야 한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사드 배치 압박에 굴복하면 민족의 근본 이익과 자신들의 운명을 해치는 비극적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촛불혁명의 산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은 촛불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친미에 환장하여 민족 반역에 치욕스러운 자취만을 남긴 박근혜 패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며 남선 각계가 현대판 을사오족으로 규탄하고 있는 김관진과 한민구를 비롯하여 사드를 끌어들인 자들을 당장 극형에 처해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촛불투쟁의 그 의지 그 기세로 친미보수 패거리들의 매국 배정망동을 짓부시고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 배치를 처리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6월 10일 평양.